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조선혁명의 최고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 부르시어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자수 황병서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의 붉은 단기가 심차게 나붙기란 당중앙위원회 정사 앞으로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평범한 어로공들을 수산혁명의 선구자, 바다의 정복자로 내세워주시고 응당해야 할 일을 한 전사들에게 당 및 국가 표창을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으며 오늘은 또다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격정에 북받쳐 목청껏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황금의 역사 창조의 앞장에서 만선의 백거동 소리를 높이 울리며 물고기 대풍, 물고기 사태를 안아옴으로써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휘황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장엄한 친구를 타격쳐가는 천만 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더해주고 우리 당 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한 회의 참가자들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어로전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중직하게 받들어 마음속 신들매를 바싹 조여매고 당정책 결사관철의 노를 억세게 저으며 뜻깊은 새해 주체 106 2017년에도 물고기 보물산을 더 높이 쌓아올리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말리마 시대의 새로운 어로 신화를 연이어 창조해 나감으로써 이 땅 위에 바다만 풍가의 노래소리, 사회주의 바다 향기가 세세연연 차넘치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했습니다.